조선인민과의 연대성 월간 개막 행사가 2월 24일 쿠바의 아바나에서 진행됐습니다. 행사에는 쿠바 재인민 간의 친선협회, 조선통일지지 쿠바위원회, 가금유전자중앙연구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으며 이 나라 조제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송원들이 초대됐습니다. 행사에서는 연설들에 이어 우리나라 영화들인 38분계선은 누가 그었는가, 조선전장의 장본인이 상영됐습니다.